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경의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었는지를 오늘부터 사경이 끝나는 날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4장까지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에 대해서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제 그 모든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한 이 내용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가 이러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먼저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정체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본받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비결은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뵐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이 실행되는 방식을 훌륭하게 보여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속성 가운데 하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을 연결해 주는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교리, 속죄에 있어서 한 요소인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것이 희생의 핵심입니다. 이익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 이익을 불러오는 희생은 당신이 직접 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구절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고 하는 이 대목을 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생축은 그보다 넓은 의미에서 당신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치신 예수님의 지상생애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와 만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란 무엇일까요?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함에 있어서 다른 이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속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치루어줘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속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속량, 속전 이러한 개념들은 이미 구약 때부터 있어 왔지만은 신약에서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당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이런 노예 제도에서 그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숙명적인 사실이죠. 그러한 숙명적인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풀려나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노예의 주인이 되는 사람에게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지만 풀려날 수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노예를 파는데 인자하고 돈 많은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그렇게 노예의 상태에서 팔리는 그 비참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다행히 노예의 가족이 아내와 남편, 아이들까지 한 집에 팔리게 되면 그들의 슬픔은 덜하겠지만 이제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가족들이 각각 찢어지게 될 경우에 그들의 슬픔과 비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비참한 과정을 본 돈 많은 사람이 순수하게 이 노예를 어디에다 부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서로 가족이 찢어지는 비참함 때문에 자극을 받은 자비한 마음으로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들에게 해방 증서를 써 주어서 노예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익은 노예들이 얻게 되었고 이것은 예기치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예의 주인은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 관련이 없이 죄의 그 노예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그 돈을 허비하여야 했는데 이렇게 지불한 돈을 가리켜서 속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불한 돈을 치르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손해를 우리들이 희생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예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노예였지만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죄인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속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죄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무한한 손해를 입히고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아들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속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는 구약의 제사와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직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속죄의 길은 두 가지로 제시가 되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속죄와 영원한 속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속죄는 하나님이 즉시 타락하자마자 즉시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는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제사에 대한 상세한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주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서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성경에 이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제사를 지냈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였던 바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것들이 주어졌는지는 우리들이 규명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제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미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흔적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제사의 제도는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청교도 학자들은 이 제사 제도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 그 자체를 제사를 드린 기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안전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신 이 사건도 희생 제사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일시적인 속죄의 방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라도 인간의 죄를 속해주지 않으면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고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완전히 하늘 자원이 끊어진 상태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을 주셔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방편으로나마 이들에게 속죄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신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나마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짐승에게 담당시켜 그를 비참한 죽음으로 벌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쏟은 그 모든 피와 그리고 죽임당한 생명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나마 용서해 주십니다. 잠시나마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그에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지성은 일시적으로나마 명료해지게 되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의 정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미움과 자신이 이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마음은 뜨거워지게 됩니다. 의지는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선한 의지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몇 가지 요소를 갖게 하셨는데 첫째는 순종의 요소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과정,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순종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대의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한 실연식 교육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림같이 생생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제사장이 드리는 이 중재의 기도를 통하여서 확신하게 하고 그 짐승이 자기 앞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광경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는 자신이 지었지만 대신 이 짐승이 형벌을 받고 자신에게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끝없이 넓은 사랑을 깨닫게 만들었고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들이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시적인 속죄의 방편은 보다 더 근원적인 속죄,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원한 방편을 택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희생이었, 그러한 속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구약에서 계시된 이렇게 짐승이 대신 죽어 유익은 헌제자가 누리게 하는 바로 이러한 희생의 모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도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제사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화목을 누리고 가족관계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이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진 이 속죄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속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제사를 통해 짐승을 죽이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영원한 종류의 만족이 아니라 일시적인 만족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려 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은 하나님께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을 드린 그러한 속죄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인간의 죄의 크기는 무한히 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도 무한하였기 때문에 무한한 인간의 죄가 무한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크기에 의해서 상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희생은 대리적인 속죄였던 것입니다. 즉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커다란 손해를 끼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크기는 무한했고 인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한한 자신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파멸에 떨어지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속죄는 어차피 대리적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들을 속죄하시고 은혜의 방편으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리적인 속죄였습니다. 이 대리적인 속죄를 통해서 희생은 그분이 감당하시고 유익은 우리가 얻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취되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순종, 자격적인 순종과 형벌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의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순종인 당신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효과를 입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속죄에는 네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이 속죄에 포함된 네 가지 요소는 희생, 유화, 화목,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손해를 보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것이고, 유화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풀어주셨다는 것이며, 화목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전에 인간이 받고 있던 모든 속박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제자, 제사장, 제물의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세 요소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죄인이 있고, 이 죄인은 헌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진 이 헌제자는 비록 희생 제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중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서는 헌제자와 제사장, 제물이 각각 나뉘어져서 역할을 분담함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헌제자, 제사장, 제물이 있었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제도일 뿐이고, 이 헌제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속죄의 효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일시적인 속죄가 아닌 영원한 속죄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드린 이 십자가의 사건은 헌제자와 제사장과 제물이 일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개인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며 속죄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 뽑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지기보다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우리의 속죄와 관련하여서는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도말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였기 때문에 속죄와 관련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헌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당신 자신이 제물을 가지고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 헌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익을 당신 자신이 받기 위한 그러한 제물이 헌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속죄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구속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 있는 자신을 씻어야지만 이 속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셨기 때문에 두 번의 희생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희생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당신이 대신 드리시는 제사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헌제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런 육적인 헌제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직접 당신 자신이 헌제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즉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독특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헌제자가 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도 자격이 없었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자격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직접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신학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교리 자체가 아주 미개한 피의 신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근동 지방의 그런 이방의 제사적인 개념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이방의 제사의 개념들이 성경적으로 계시된 이 속죄의 비밀들이 곡해되고 인간의 세계관에 의해서 왜곡된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속죄하심에 있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짐승의 피, 영원한 방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속죄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의 비밀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명민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희생 제물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한한 그리고 한시적인 방편으로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셨을 때 그 제물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무것이나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율법에 따라 지시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에는 짐승을 죽이는 제사와 액체를 뿌리는 제사 그리고 곡식을 태워 바치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뿌리는 제사와 곡식을 태워 드리는 제사는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희생의 제사가 있고 난 후에 첨가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완전한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들 중에도 흠 없고 완전한 짐승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 없이 완전하고 순결하신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이제 구속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구약의 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순결하고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죄 없는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면 죽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완전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 아래 태어나 그 율법을 모두 지키는 완전한 복종 안에서 순결한 인간의 성품에 추호의 불순종과 죄의 때도 없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그 더러운 무한한 죄의 크기와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순결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순결과 우리의 그 무한한 불결과 죄악을 동시에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순결과 우리의 무한한 불결과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이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여 그분의 누명을 벗겨드리고 그분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몸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의 형벌의 크기는 우리의 죄의 크기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변증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일평생 동안 우리의 입술에 혀가 굳어지고 우리의 입에 혀가 굳어지고 우리의 혈관에 피가 식을 때까지 전하여야 할 사실이고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죄의 크기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또 하나의 의미는 죄의 전가와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구약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 자기의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게 되고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제사장의 기도에 의해서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죄인들은 단지 자신이 지은 죄가 짐승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에 의해서 좀 자극을 받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윽고 이 짐승의 죄가 전가된 이 짐승 위에 떨어지는 형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시뻘건 피가 삼지사방으로 흩어져 이 모든 하얗고 순결한 양의 털을 붉게 물들이고 이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각이 떠지고 그리고 내장이 발려지고 온갖 더러운 이물들이 오물들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 속에서 때묻지 않은 순결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헌재의 헌신 속에서 제사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이 죄인들은 순결한 제사장의 모습과 그리고 더러운 자기의 죄의 모습 그리고 죄 없는 양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죽음의 광경 그리고 타올라가는 제사의 불길과 그리고 짐승이 타는 모든 냄새 그 속에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용서를 받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 모든 복합적인 그림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그가 얻는 유익은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용서의 유익은 자신이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 희생 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처절한 형벌을 통해서 그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유익을 속죄의 유익을 희생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아무 공로가 없듯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헌제자는 제물이라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제물도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보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친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으니 곧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전가된 죄에 의해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그 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익은 우리가 누리게끔 만들어 주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려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마지막 유익은 죄의 도말과 자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우리를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책들을 도말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 주어질 때는 이것이 일시적인 도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희생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도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가 이미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구원에 관계된 이 화목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지 깨질 수 없도록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도말하여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죄가 도말된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말되어야 할 사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는 건지시고 미워하시는 죄는 씻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어졌는데 하나는 신분의 자유입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던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던 상태였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죄의 진노의 자식 그리고 죄인의 상태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셔서 신분의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태로부터의 자유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내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살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속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그 모든 억압과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 이 자유를 우리가 원리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알고 그 십자가의 대의와 도를 배우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끊임없이 누리고 이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끊임없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이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룰 수도 있는 모든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인간이 다시 죄의 용서를 받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그분의 나쁘게 당하신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비참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귀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화목이 아름다울수록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치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대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 모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화목과 모든 아름다운 좋은 것이 소중하게 여길수록 이것을 위하여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영원하고 무한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께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기초로 우리가 이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용서하시는 사랑에 감격하고 희생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멩이같이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큰 희생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도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멩이같이 굳어진 가슴으로 기쁨도 없이 살았던 저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비천한 인생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불순종,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사오니 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죄에 대한 사랑을 모두 끊고 순전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친히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직까지도 무지하고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밝은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이 희생의 제사에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한 크기와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죄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희생하여야 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매 순간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구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아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 앞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마음 깊이 뼛속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무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